50 languages. 33. 33. 33. في محطة القطار. 기차역에서. 기차역에서. متى ينطلق القطار التالي إلى برلين؟ 다음 베를린행 기차가 언제예요? 다음 베를린행 기차가 언제예요? متى ينطلق القطار التالي إلى باريس؟ 다음 파리행 기차가 언제예요? 다음 파리행 기차가 언제예요? متى ينطلق القطار التالي إلى لندن؟ 다음 런던행 기차가 언제예요? 다음 런던행 기차가 언제예요? متى ينطلق القطار إلى وارسو؟ 바르샤바행 기차가 언제 떠나요? 바르샤바행 기차가 언제 떠나요? متى ينطلق القطار إلى ستوكهولم؟ 스톡홀름행 기차가 언제 떠나요? 스톡홀름행 기차가 언제 떠나요? متى ينطلق القطار إلى بودابست؟ 부다페스트행 기차가 언제 떠나요? 부다페스트행 기차가 언제 떠나요? أريد تذكرة سفر إلى مدريد. 마드리드행 표를 한 장 주세요. 마드리드행 표를 한 장 주세요. أريد تذكرة سفر إلى براغ. 프라하행 표를 한 장 주세요. 프라하행 표를 한 장 주세요. أريد تذكرة سفر إلى برن. 베른행 표를 한 장 주세요. 베른행 표를 한 장 주세요. متى يصل القطار إلى فيينا؟ 기차가 언제 비엔나에 도착해요? 기차가 언제 비엔나에 도착해요? متى يصل القطار إلى موسكو؟ 기차가 언제 모스크바에 도착해요? 기차가 언제 모스크바에 도착해요? متى يصل القطار إلى أمستردام؟ 기차가 언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요? 기차가 언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요? هل علي أن أبدل القطار لمتابعة السفر؟ 기차를 갈아타야 해요. 기차를 갈아타야 해요. من أي رصيف ينطلق القطار؟ 기차가 어느 플랫폼에서 떠나요? 기차가 어느 플랫폼에서 떠나요? هل في القطار عربة نوم؟ 기차에 침대칸이 있어요? 기차에 침대칸이 있어요? أريد تذكرة ذهاب فقط إلى بروكسل. 브뤼셀행 편도표를 한 장 주세요. 브뤼셀행 편도표를 한 장 주세요. أريد تذكرة ذهاب وإياب إلى كوبنهاجن. 코펜하겐으로 돌아가는 표를 한 장 주세요. 코펜하겐으로 돌아가는 표를 한 장 주세요. كم كلفة المنامة في العربة؟ 침대칸에 있는 침대 하나가 얼마예요? 침대칸에 있는 침대 하나가 얼마예요?